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. 듣기 싫어. 너를 다 안다고 자신했던 내게 너에게 나뿐일 거라 믿었던 나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마. 더 이상 그런 표정 짓지 마. 모르겠어 내가 왜 널 미안하게 만드는지. 돌아서 너의 마음을 되돌릴 순 없는지. 제발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릴까. 장난치지 말라고 두 팔 벌려 너를 안을까.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하나 봐. 바보처럼 눈물이 흘러 숨조차 쉴 수 없는데. 행복했었던 내 모든 기억이 함께 하자던 우린 모든 약속이 기억 속에 넌 웃고 있는데 남겨진 내겐 왜 모든 게 상처뿐인지. 내 외면해서라도 다시 되돌리고 싶었어. 아마도 난 널 그리워하겠지. 언제나처럼 눈물이 흘러 숨조차 쉴 수 없는데. 행복했었던 내 모든 기억이 꼭 함께 하자던 우린 모든 약속이 기억 속에